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8 연구실에서 Conversation 1 Mark introduces himself to Professor Park and makes arrangements to take the Korean placement test.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저 여기가 박 교수님 연구실이죠?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마크 스미스입니다.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어요? 시드니 대학교에서 1년 배웠습니다. 뭐 공부하세요? 지금은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몇 시에 올까요? 9시에 여기로 오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lease repeat each phrase. 연구실이지요?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여기가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저 여기가 박 교수님 연구실이지요?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마크 스미스입니다. 저는 마크 스미스입니다. 듣고 싶은데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얼마나 배웠어요?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1년 배웠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1년 배웠습니다. 뭐 공부하세요? 공부하는데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지금은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전공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내일 아침에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국어 시험을 보세요. 올까요? 몇 시에 올까요?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9시에 여기로 오세요.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